여러 배 아로케 마이크 잡아 굽 수저 여러 배 버럭해 다 못 익은 것들 스테이 여러 개 거듭해서 씹어 죽겠다 에이 저녁에 World Business 핵심 섭외 엘스니 맷진 많지 않지 이 클래스 같이 많지 동향의 악진 반지 마이크 번지 마이크 번지 블랙 전진 망할 것 같았겠지만 I'm fine sorry 미안해 Billboard 미안해 Worldwide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 대신해줘 네가 못한 협력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허도 I do it I do it 너 말 없는 라다 do it 어깨가 아프다는 거서 해 이소부와 싸 내 현실을 봐라 새 샘터 지금